조선의 고등교육 도서 출판사에서 나라의 교육 발전에 필요한 312여종의 교과서 참고서들을 출판했습니다. 출판사의 일꾼들과 기자 편집원들은 기초과목 교재들과 교정별에 따르는 교과서들의 내용을 새롭게 편성하고 최신 과학연구 성과 자료들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지적 능력과 응용 능력, 자립성을 부단히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직업기술대학들의 특성에 맞게 실천과 결부된 교육이 되도록 도서 편집을 짜고들어 해당 분야의 능력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수십 종의 참고 도서들을 편집 발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5대 교양 자료 1, 2와 일반 상식 도서들, 특색 있는 다매체 편집물들도 내놓았습니다.